무슨 청춘이란 한때 두냐 꽃 같은 청춘일세 청산은 나절로 유수는 내절로 사양하지 말고 놀아보세 이 밤이 다가도록 아 오늘 밤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를 부르자 이래도 내 청춘 저래도 내 청춘 청춘이란 무엇이냐 넋두리 청춘일세 청산은 나절로 유수는 내절로 젊은 꿈 안고 놀아보세 이 밤이 다가도록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